The Singapore Broadcasting Corporation. An American in Paris, folks. Hong Kong. England. London Philharmonic. Radio Hanoi. This is Manila calling. Direct from Radio Australia.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This is London. Radio Peking wishes you all a pleasant good evening. Mesdames et messieurs, votre attention s'il vous plaît. Nous allons procéder à l'embarquement de notre vol Austrian Airlines 416 à destination de Vienne. Próximo Oriente. Annyeonghaseyo. FM 영화 음악 첫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바뀌었네. 하신 분 계시겠죠? 저는 이번 MBC FM 가을 개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FM 영화음악의 진행자 아나운서 정은임입니다. 정은임이요. 처음이란 말 속에는 신선함, 새로움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요. Bem-vindos ao Próximo Oriente, em viagem pelos sons, pela música, pelas fantasias de um Oriente imaginado e perdido em sonhos, em busca de futuros esquecidos e memórias inventadas. Um país dividido, onde Norte e Sul estão separados por uma linha invisível do céu e demasiado evidente na terra dos homens e das mulheres que sonham com um futuro indivisível. Thank you.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몇 년 뒤에 집에 놓겠지. Coreia, ao som do silêncio riscado das estrias do vinil antigo, discos do tempo das descobertas do rock, das muitas cores do psicadelismo, esperanças e promessas, paz e amor. Na Coreia, rebobinando o filme até ao ponto em que o passado era apenas feito de futuros cheios de desejos, paz e amor, nada de guerras. Sirojiman toragayoju 화제를 몰고 온 서경선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 아하, 여보게 저 순간 때 뭘 가지고 가지? 첫 번째 에세이. 또 다시 만나면 여보게 저 순간 때 뭘 가지고 가지? 여보게 이 땅에 다시 만나면 서경선 스님 그리운 사람 있다면 여보게 이 땅에 도서출판 고려원 그리운 사람 있다면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비아제 아오 프로시모 오리엔트.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매일 먹으면 질리기 마련입니다. FM 영화음악의 시그널입니다. 조선 7차 대회를 우리나라 대표단이 13일 우리의 국방력 강화 조치들은 세계를 이어 계속되는 미국의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Na Península Coreana, atentos aos ecos da guerra e paz e guerra outra vez. 정정당당한 자주권의 행사인 이곳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로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미국이 강권과 전쟁을 벌이며 다른 나라들의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힘이 약한 나라가 나가며 몰락하는 것이 thank you. Esta viagem ao Próximo Oriente foi escrita e realizada por Mio Pinto com a música e os sons de Pochombo Electronic Ensemble, Jambinai, Kim Jong-mi, Kim Shuja, Shin Jung-yun, Yun Hong-son e ainda Jibark.